전화 한 번 못하니 벌써 날 잊어버렸니? 아님 이제 내 번호조차도 기억 못하니? 잘 지내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너 없이 울진 않을까 걱정도 안 되니? 끊는 전화가 오면 혹시나 네가 아닐까?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숨이 멎을 것 같아. 좋은 걸 봐도 맛있는 걸 먹어도 눈물에 가리고 또 얹혀서 너만 더 생각나. 사랑해 이렇게 나를 홀려도 미안해 널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네 기억과 함께 사는 걸 어떡해. 나 정말 너무 전해주고 싶어. 아직도 내 가슴에 네가 뛰고 있다고.